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허전광들이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서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2일과 3일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대공보, 봉황위성텔레비전방송, 중국보도망, 환구망, 청년망,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타임스, 인디안엑스프레스, 신두, 지뉴스 텔레비전방송,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NHK 텔레비전 방송, 쿠웨이트의 군화통신, 뉴르키의 신문 하베를레로 콤, 베네수엘라 델레스루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